안녕하세요. 저번에 만나요. 오늘은 가정 상담 시간입니다. 권미경 상담사님과 함께 우리 안에 있는 사연들, 고민들을 함께 터놓고 우리 특히 여성분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입니다. 잠시 후 음악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냈습니다. 오늘 그 녹음을 좀 이제 현장에서 이렇게 사무실에서 하게 됐어요. 네, 분위기가 또 새롭네요. 네, 커튼 소리도 좀 나기도 하고 하는데 네. 또 라이브한 네, 또 자연스럽게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연을 먼저 일단 읽어드릴게요. 네. 오늘 사연입니다. 저는 영주권자이고 남편은 뉴질랜드로 파견 나왔다가 만나서 연애를 하고 잘 지내다가 몇 번 성격 차이로 크게 싸우다 헤어지고 얼마 후 한국으로 파견 기간이 끝나고 돌아왔는데 제가 임신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헤어진 상태고 아이는 낳고 싶어서 그냥 말 안 하고 나오려다가 예의상 이야기는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남자는 책임감 때문인지 저에게 맞추겠다면서 설득을 해서 결국 결혼을 하고 아이가 세상에 나온 지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둘 사이에는 아이를 빼면 아무런 감정이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지금은 서로를 탓하면서 원망을 하고 싸움이 많아졌습니다. 더 문제인 것은 화해를 하거나 잘 지내고 싶다고 생각도 들지 않습니다. 부모님에게도 미안하고 제 자신에게도 미안하고 죽고 싶은데 아이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네요. 네, 이번 주는 부부관계에서 경험하는 그런 관계의 어려움 이로 인한 위기, 그죠? 가정 네. 위기를 다루는 내용의 사연인데요. 이번 표현을 보니까 아이를 빼면 아무런 감정이 없고 화해하거나 잘 지내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그 남편하고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많이 상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보면은 부부관계가 어려워서 지금 힘드시기도 하지만 그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런 상황 겪는 것이 자기 자신뿐 아니라 부모님에게도 미안하다 이런 표현 쓰셨거든요. 그래서 아마 속상해서 그렇지 이분이 지금 이렇게 부부간에 이렇게 갈등을 겪고 있는 이 상황이 본인이 원하는 그런 형태의 삶이 아니라는 거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죽고 싶은데 아이 때문에 산다 이런 표현도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부모님 보시기에도 좀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 싶고 나도 자녀에게 좋은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아서 속상해서 이렇게 표현하신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이를 낳은 지 6개월 되었잖아요. 네네. 이때 사실 육아를 감당하는 것도 좀 쉽지 않을 것 같지 않은가요? 보통 아기 네. 낳고 나면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런 것도 같이 찾아온다고 하던데. 그렇죠. 뭐 제가 아기를 낳고 오지는 않았죠. 이분이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아이를 낳으려고 생각을 하신 거 보면은 이제 마음이 되게 이렇게 책임감도 있으시고 아이를 향한 그런 따뜻한 마음도 있으신 것 같은데 아무리 아이를 기대감이 낳았다 할지라도 육아를 처음 감당하는 게 이렇게 몸으로나 마음으로나 굉장히 스트레스인 그런 상황일 거예요. 네. 그런데다가 이제 부부간의 갈등까지 더해지시니까 아마 더 많이 힘들게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부부가 만나서 살 때 갈등이나 위기가 없는 경우가 있을까요?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저도 안 싸울 줄 알았는데. 안 싸웁니다. 네. 네,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근데 모든 부부가 겪는 것이긴 하지만 남들이 또 경험한다고 해서 내가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도 지금 그런 트러블 가운데 있으니까 이렇게 삶이 휘청거린다고 느낄 만큼 좀 힘드신 것 같은데 그건 그만큼 부부관계가 중요하고 서로에게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네네. 근데 보통 부부간에 이렇게 어려움을 경험하면 일단 벗어나고 싶은 생각에 또 회피하고 싶은 생각에 이분이 얘기하신 것처럼 더 이상 잘해보고 싶지 않다. 대화하고 싶지 않다. 보통 이렇게 반응하기 쉽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네. 헤어진 상태에서 결혼하게 된 거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특이한. 그렇죠. 그래서 보면은 이미 연애 기간 중에 관계 속에서 갈등 경험하고 한번 헤어지자고 결정을 한 적이 있는데 생각지 않게 임신되어서 아이로 인해서 결합한 케이스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부부 간에 경험할 수 있는 그 갈등을 연애 기간에 한번 경험한 적이 있는데 그때 갈등은 경험했지만 그것을 풀어가는 것을 경험을 못 하셨잖아요. 그렇죠. 풀지 않고 그냥 헤어져 버렸던 예. 거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그 문제를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지금 다시 맞이하게 된 거죠. 아마 지금이 아니라 할지라도 나중에라도 나타날 수 있는 건데 사연만으로는 어떤 것이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 일이 우리한테 특별하게 남편 되시는 분한테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내가 잘못되었거나 이래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경험했다면 이것을 다루어야 되는 인생의 네. 도전으로 다가온 시기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좀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하나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싶은 거는 어떤 일이 두 사람 사이에서 자주 다투게 되는 요인이 되었는지 왜냐하면 사연에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없어서 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게 부부관계에서 자주 부딪히는 듯 해도 보통 비슷하거나 같은 이유로 싸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비슷한 이유로? 예. 그런데 이제 그 다투는 이유가 뭐 재정과 관련된 이유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녀 양육에 대한 생각의 차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육아를 한 사람이 지나치게 감당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너무 스트레스 가운데 있으면은 상대방이 싫은 건 아니지만 말이 이렇게 나도 모르게 짜증 섞인 말들이 나가니까 네. 당신 나한테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싸움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서로에게 표현하는 언어나 태도에 관련된 이유로 싸울 때도 있고 아니면 기본적인 기질이 다름에서 오는 트러블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 있겠지만 우리 부부가 보통 어떨 때 부딪히고 서로 이렇게 마음 상하게 됐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네. 그러면 문제를 다룰 수 있는데 그 문제를 모르면 우리 안 맞아. 우리가 너무 안 맞아 이렇게 결론을 내버리면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되겠죠. 서로 탓을 하고 원망만 한다. 예. 이거는 뭐 상황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우리가 어떤 일로 컨플릭트를 경험하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기보다 우리가 안 맞아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상대방이 문제다라고 서로가 생각을 하니까 이제 블레임하고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2주 전에도 잠시 언급한 적 있지만 문제의 이름을 알아야지 그 다음에 어떻게 다룰 수 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아 우리가 이런 걸로 힘들어하는구나 우리 부부가 요즘에 이런 이슈가 나오면 좀 예민하구나 그렇게 이해를 시작하면 예전에 그 가족치료사인 봉원건 선생님이 네. 나오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부부가 하나의 팀으로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같이 해결할 수 있을까 라고 이제 부부가 에너미가 아니라 문제를 부부가 함께 다루어가는 그런 구도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팀도 되기 싫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마음이 많이 힘들어서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로 부딪히지? 그걸 먼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사연에 보면 구체적인 얘기가 없지만 하나 이렇게 보면은 연애 기간 중에 성격 차이로 헤어지셨다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이슈 중에 그냥 혹시 기질의 차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기질의 차이라면은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은 신중형이라면 결정할 때 굉장히 꼼꼼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은 만약에 다혈질적이고 별로 도전하는 것에 겁이 없고 좀 급한 그런 성향이라면은 기다리기 어려워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이런 두 사람이 부부를 만나면 그런 것 때문에 부딪힐 수 있을 거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화가 나거나 당황하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기보다 바로 그 자리에서 풀어나가야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거북이처럼 일단 자기 안전한 곳에 들어가서 그 자리를 피해서 자기만의 공간에서 뭔가 좀 생각하고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한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스타일의 차이인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 숨어있는 사람에게 왜 대화를 회피하냐고 빨리 지금 이야기하자고 옆에서 이렇게 재촉하면 사실 거북이처럼 이렇게 숨어있는 사람은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마음이 안정되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건데도 자꾸 재촉하니까 이 사람하고 대화하는 거는 너무 세이프하지 않아. 네. 그렇게 느끼니까 지속적으로 피하게 되고 그러면 부부 간에 그 비슷한 문제가 이제 계속 일어나겠죠. 그런데 봉 PD님 이렇게 성향이나 기질이 다른 이유로 만약에 다투는 거라면 이런 기질이 바뀔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안 바뀔 것 같아요. 그건 경험에서 나오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저는 원래는 바뀐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상황에 맞춰서 바꾸는 거지 완전히 그걸 원래 내 자신이 바뀌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죠. 원래 타고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한 사람의 기질이나 성격 같은 경우는 타고난 것 플러스 어떤 환경적으로 오랜 시간 걸쳐서 이제 경험 속에서 형성된 것이다 보니까 이거 바뀌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네. 근데 다만 바뀔 수 있다면 좀 더 그거를 이제 머추어하게 성숙하게 조정한다고 할까요? 좀 이렇게 맞추어가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기질의 차이로 인한 다툼일 때는 사실 방법은 서로의 다름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말고는 사실은 없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이 사실 성향과 기질에 대한 검사를 하셨대요. MBTI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검사를 하고 나서 이분이 느끼신 게 저 사람이 나하고 틀린 게 아니고 다른 거였구나. 네. 그거를 발견하고 나서 그동안 부부 간에 그리고 다른 사람들 간에 내가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아도 되는 에너지를 쓸데없이 낭비하고 살았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대요. 굉장히 삶이 이전하고 다르게 가벼워졌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처럼 어떤 성격 검사를 하든지 아니면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든지 해서 우리가 원래 성향이 다른 사람이야 라는 이런 다름을 파악하고 나면 이제까지 배우자를 막 바꾸려는 그런 에너지를 이제는 어떻게 하면 이 다름을 좀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 다른 거는 바꿀 수 없지만 조화를 이룰 수 있을까?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아까 부부가 함께 팀으로 한다는 게 이제 이런 방향성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것도 시간이 걸리긴 네. 하겠지만 두 사람이 서로 네가 틀렸네, 내가 틀렸네 하는 구도에서 어떻게 하면 조화를 이루는 방향으로 나가냐 하니까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은 이 사연 중에서 부모님께 네. 미안하고 제 자신에게 미안하다고 이 표현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니까 원치 않는 결혼을 어쨌든 선택을 하게 되면서 지금 처지가 본인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살아온 것에 대한 어떤 후회? 이런 것들 좀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부부간에 부딪히니까 왜 내가 그 결정을 했을까? 지금은 여러 가지로 후회하고 아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남편분에 대해서도 또 주변에서 말리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는데 지금은 그 네거티브한 그 감정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사실 다른 게 보이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가 아무리 사랑해서 결혼을 했다 할지라도 어떤 이유로도 부딪히는 것은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그때 내가 과거에 한 잘못한 결정이니까 내 인생은 이제 실패했나 봐 라고 생각하기보다 어떻게 다룰 수 있지, 내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지, 어떻게 우리 부부가 함께 협력할 수 있지, 지금 그런 생각의 전환에 대해서 제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게 혼자서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 단번에 하기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렇게 방향성을 찾아간다면 멀리 보면 이게 두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될 수도 있거든요. 선생님, 근데 보통 상담을 받을 때 네. 이런 부부 문제 있을 때는 혼자 받는 게 좋나요? 둘이 같이 받는 게 좋나요? 그 부분도 사실 각각의 유익이 좀 다른데요. 좀 만약에 서로가 굉장히 예민해져 있는 상태라면 개인 상담을 먼저 각각 하는 편이 좀 좋다라고 제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개인 상담의 유익은 일단 자기 자신이 마음껏 내가 경험한 그런 어려움들을 이야기하니까 감정적으로도 좀 해소되는 네. 그런 도움도 되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런 걸로 부딪혔구나 라고 그 카운셀러하고의 대화 속에서는 좀 생각이 클리어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점점 내가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이슈가 우리에게 문제가 되었던 거지 하고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객관적으로. 게 이제 감정이 다루어지면서 생기기 때문에 그런 유익이 될 수 있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배우자고 풀어가야 되죠? 라는 지점까지 오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대화 방법에 대해서도 이제 카운셀러가 도와줄 수 있으니까 개인 상담에서 그런 유익이 있다면 부부 상담으로 도움이 받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네. 왜냐면은 이제 부부가 직접 자기 둘만 얘기할 때는 어느 한쪽이 파워를 더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좀 페어하게 대화를 할 수 없는 면이 있다면 카운셀러가 그 중재 역할을 하잖아요. 네. 한 사람에게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그 사람 이야기할 동안 다른 사람은 그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지금은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면서 그 사람의 감정이나 생각이 어떤지 한번 좀 읽고 한번 공감해 보려고 해보고 표현해 보라고. 네. 그러면은 사실 집에서는 잘 안 되어지던 것이 옆에서 이렇게 이제 돕는 분이 계시니까 이렇게 한번 표현을 했을 때 상대방이 내 말이 정말 들려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배우자가 그걸 좀 알아주는 게 좀 마음에 좀 이해받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한 명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또 반대 사람에게도 주거든요. 그럼 이번에는 아내 되시는 분이 본인의 경험 어떤 부분들이 억울하고 속상하셨는지 한번 얘기해보고 남편분이 한번 내 것을 잠깐 내려놓고 아내분이 무엇이 속상했는지 한번 포커스해서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서로 이제 소통을 경험하게 되니까 네. 이제 그 풀려가는 경우도 있는데 어떤 분이 상담에서 그것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집에 돌아왔는데도 그걸 적용하니까 좀 도움이 되더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좀 상황에 따라 틀린 것 같아요. 이제 내가 지금 감정이 많이 힘들면은 보통은 이제 개인 상담 하다가 어느 시점에 부부 상담 하기도 하고 좀 케이스만 틀린데 본인의 초이스겠죠. 그렇군요. 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객관적으로 봐야 되는데 육아도 힘들고 부부관계도 힘들고 이게 그 사연을 보내주실 때는 좀 구체적으로 좀 더 주시면 예 그러면은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잘 몰라서 성격 차이라는 그것에 네. 이제 클루가 있다 생각해서 일단 지금 기질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요. 아까 했던 얘기로 좀 돌아가면 아까 이제 조화를 이루는 부분 네. 얘기했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것을 조화를 이루는 걸 시작한다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더 유익하고 많은 일을 이룰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중하기만 한 두 사람이 만났다고 생각해봐요, 부부로. 그런 일이 잘 일어나진 않지만 그렇다면 뜻은 잘 맞겠죠. 두 사람이 문제를 풀어가는 방식이 같으니까. 하지만 어떤 기회가 왔을 때 계속 생각만 하다가 도전하지 못하고 발전 없이 제자리에 머물기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 또 반대로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 두 사람이 만났다면 늘 많은 것을 결정하고 하지만 뒤에 감당이나 뒤처리를 못해서 어려움을 당하거나 또 후회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만약에 다른 기질의 두 사람이 만나면 부딪히는 듯 하지만 이것을 네. 협력을 해나가는 것을 배워나간다면 한 사람이 급하게 나가고자 할 때 좀 안정적이고 신중한 사람이 잠시만 우리 숨을 고르고 좀 생각하는 시간 가지고 결정하자 이렇게 제안할 수 있겠고 그 얘기 듣고 아 그래 볼까 하면서 그러면 이것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좋은 점이 있고 안 좋은 점이 있을까 하고 두 분이 얘기를 하다가 아 물론 리스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에게 참 필요하고 좋은 일인 것 같아 라고 생각이 이르면은 안정적인 사람은 여전히 좀 이렇게 마음을 못 정하고 있을 때 좀 용기 있는 성향의 사람이 우리 용기를 내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면서 이끌어갈 수도 있을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정말 그야말로 부부간의 팀워크가 혼자서는 쉽지 않은 일을 함께 이겨나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진짜 멋지겠네요. 진짜 네. 그 실현이 된다면. 네. 그 실현이 된다면 그죠? 근데 이게 또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제가 보기도 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지난 시간 동안 나에게 좀 불편했다고 생각하는 그 남편의 장점이 우리 가정에 좀 도움이 됐던 것은 어떤 것인가. 나 혼자만으로는 힘들었을 텐데 남편의 수고나 그 사람의 어떤 기질적인 부분이 우리 가정에 도움이 된 게 무엇인가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고요. 분명히 각자 안에 장점이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네. 나에게는 없는 면이지만 그 사람에게 부분이 있었다는 걸 발견하고 나면 아 내가 문제 때문에 이 사람이 나쁜 면만 부각해서 그렇지 이 사람 안에 좋은 면도 있고 고마운 것도 있구나. 알고 보면 좀 괜찮은 것도 있구나. 예, 조금 이렇게 절망의 깊이가 줄어들면서 네. 다시 좀 대화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면 연애 때 같은 그런 로맨틱한 감정은 결혼 이후에 좀 줄어든다 할지라도 그보다 못해도 더불어 사는 것이 참 힘이다. 그리고 덜 외롭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나이가 들수록 좋은 친구가 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어르신들도 많거든요. 근데 이 가정을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조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 방향성을 찾는 부분은 네. 나이가 들수록 서로 너무 아니까 이제 눈빛만 봐도 아니까 아, 이 사람이 예민할 땐 내가 조금 더 기다려주고 아, 이 사람이 뭔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내가 어떻게 서포트해줄까 하고 또 반대로 또 내가 또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것을 구하기도 하고 하면서 누구보다 서로를 잘 캐치하고요. 피로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친구가 될 수 있겠죠. 일주일에 양보를 하고 타협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평화스러워. 그러니까 방향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과정에도 물론 스트러글이 있겠죠. 업앤다운이 있겠지만 당신이 문제야라는 태도로는 문제가 해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다루어 갈까? 그러니까 에너지의 방향을 그렇게 바꾸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고 지금이 사실은 결혼 6개월 차니까 사실 이 시기가 늦지 않고 왜냐면 아이가 태어난 지 6개월이라고 했잖아요. 네. 이 시기에 잘 다루어지면은 앞으로의 결혼 생활에 훨씬 도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다시 연결되었고 어떻게 다시 문제를 풀어나갔고 하는 것이 다음에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자원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케이스 보면은 거의 20, 30년간 소통되지 않고 네. 참다 보니까 여자분이 왜 우울증 걸리고 막 그런 부분도 계셨잖아요. 근데 문제를 다루지 않으면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아기가 어릴 때 좀 이것을 풀어나가고 내가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도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인데 서로가 공사 중이니까 함께 더불어 자라가야자 좀 그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지금 너무 예민해 있어서 이거 자체가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힘들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담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진행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 분이 대화가 어렵다면 이제 부부 상담이나 개인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중재자가 있으면 훨씬 좀 마음이 풀어지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건면 드리고 싶은 거는 두 사람이 아기 때문에 다시 연결되었다고 하지만 사실 그것 말고도 뭔가 두 분이 경험을 한 소통이 있을 거예요. 그때 남편이 보여주신 그 태도 속에서 다시 우리 잘해보자 라고 했을 때 그 아내분이 분명히 어떤 따뜻함이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나 그 책임을 지려는 그런 태도나 뭐 그런 것들을 느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반대로 그 남편분도 이 아내분이 그렇게 굉장히 연약한 상태에서 연락을 해왔을 때 그 태도 속에서 이 여자와 다시 신뢰와 사랑의 관계를 시작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아기 때문에 뭐 책임감 때문인지 결혼하자고 했던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 어디까지는 자기 가정이잖아요. 네. 그래서 아무리 임신이 주 이유가 되었다 할지라도 이런 감정적으로 서로가 다시 연결되는 것이 없었다면 결혼 결정이 쉽지 않았을 수 있었을 텐데 그때 마음을 열게 된 요인이 무엇이었나 생각을 해보고 나눠보면은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설득은 무조건 뭐 말한다고 해서 우긴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잖아요. 설득을 당했으니까. 네. 또 하는 걸 되고. 그렇죠.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20대 여자가 있는데 네. 40대의 어떤 중후하고 성숙한 남자분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와, 저 사람의 아내분은 너무 좋겠다. 저렇게 성숙한 사람하고 살면 너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옆에 있는 여자분이 이렇게 얘기했다는군요. 저 남자분의 20대는 아마도 지금하고 너무 많이 틀리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을 텐데 지금의 모습이 될 때까지 함께 부딪히고 아파하고 풀어가고 또 이해해가면서 곁을 지켜온 아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 모습이 되지 않았겠나. 그래서 그 아내가 지금 저 멋진 남자분 옆에 있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의미 있는 말인 것 같네요. 그렇죠. 그래서 결혼 초기에는 누구나 어떻게 보면은 막 유치원생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부가 서로 이렇게 알아가고 맞춰가고 하는 것에 정말 초년생이니까 부딪힘이 있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거고 하지만 그것을 함께 풀어가려는 노력을 하면 언젠가 30대, 40대, 50대가 될수록 두 사람이 함께 성숙하게 기질이 바뀌지는 않지만 그것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도 자라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우리 보통 내가 연약함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나와 함께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한순간에 성숙하고 완전했으면 하는 어쩌면 비현실적인 기대를 할 때가 있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린 그야말로 먼지 풀풀 나는 공사 중인 인격이고 평생을 자라가야 되는 그런 사람이니까요. 그것을 좀 인정하고 이제 퍼즐이 맞추어져야 그림을 알 수 있는 것처럼 배우자하고 내가 너무 다른 조각처럼 생겼지만 잘 맞춰주면 온전한 그림이 이루어지는 기쁨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가끔 힘드시지만 이걸 맞추어가는 기쁨도 함께 누려가는 부부가 되시기를 소망하고 또 기대합니다. 네, 오늘 사연 보내주신 우리 고민 상담을 해주신 분 물론 이제 어떤 해결책을 딱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방법을 제시를 하고 네. 또 이제 앞으로 또 사연을 보내주시는 분 중에서는 또 이제 사연을 좀 더 구체적으로 더 나눠주시면 좀 더 직접적인 해결 방법을 또 우리 상담사님께서 또 제시해 줄 수 있으니까 너무 어려움하지 마시고 문제가 있는 건 누구나 있다고 항상 우리 말씀을 하셨으니까 누구나 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선생님도 있으시죠? 그럼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네, 솔직하게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그게 정말 본인이 건강해야 가정이 또 건강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왕 그 아이도 태어났고 또 어쨌든 간에 뭐 책임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설득을 했을 때 설득을 당했다는 얘기는 어떤 뭔가 두 분이서만 알 수 있는 뭔가 있었다는 게 분명하니까 그렇겠죠. 그거를 좀 잘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중간 갖고 듣고 와서 다시 방송 나누겠습니다. 영광 광채가 온 땅에 가득한 lawyer played a perfect move. 법적 문제로 고민하실 때 신속한 보상 및 사고 처리를 원하실 때 최재호 변호사를 불러주십시오. 950-4856 인간과 자연 환경의 조화, 정직과 신뢰, 뉴질랜드 SYK 건설, 타일, 방수, 리노베이션, 인테리어, 다양한 건설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SYK 건설은 인재 양성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지에서 인정받는 SYK 건설, 앞으로 교민과 더불어 행복한 미래를 꿈꾸는 함께 성장하는 기업 SYK 건설. 이케아 카페, 이케아 공부방, 이케아 침실, 우리 가족의 하루에는 이케아가 있습니다. 뉴질랜드 최대 이케아 수입 매장 스웨디시 퍼니처, 77 브로드웨이 뉴마켓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쇼핑 523-5232. 엄마! 모기 모기! 어머어머! 아! 아빠! 괜찮아! 거봐! 방충망 달고 카펫 갈자고 그렇게 얘기했잖아! 방충망 달 때도 베스트 플로링, 장판 카펫 달 때도 베스트 플로링. 시원한 여름을 준비하세요. 베스트 플로링 021-031-9060. 나의 매일을 주님과 걸어가요. 내 아버지 되신 주, 내 모든 것을 아시죠. 주님의 말씀을 부삼아 내 삶을 그리네. 주가 걸어가신 발자국 위에 내 발을 보게네. 틀림없이 인도하시는 나의 아버지, 주님의 영광 내 삶을 통해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네, 우리 이제 오늘 뭐 분노에 대한 주제로 이제 얘기를 한다고 하셨었는데. 네. 진짜 바쁘신가 봐요. 계속 그 핸드폰에 메시지가 뚝뚝뚝뚝 오는데. 죄송합니다. 아니요, 아니요. 끊은 방법. 그만큼 이렇게 참 요즘에 고민이 많은 분들이 많은가 봐요. 선생님 찾는 거 보니까. 그렇게 고민 없는 사람은 없겠죠. 네. 근데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는 되게 좋은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쌓아두면은 정말 평생 갈 수도 있으니까요. 그 사람이 나이가 들면은 얼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아, 그런 얘기 많이 듣죠. 예. 근데 이제 젊었을 땐 모르지만 4, 50대 넘어서는 그 사람 주름을 봐도 많이 웃고 사셨는지 아니면 긴장하고 화내고 사셨는지 그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젊을 때 이렇게 풀어가면서 좀 더 나이가 들수록 좀 여유 있고 이런 모습 보면 참 좋겠죠. 그 소망이 뭐, 봅니다. 그건 뭐 다 누구나 다 그런 생각을 네. 하겠죠. 그러면 뭐 첫 번째 되는 게 뭔가 이제 안정적인 그런 게 있어야 될 건데 그 안정적인 걸 하기 위해서 제일 배제시켜야 될 거는 분노 같아요. 네. 제가 오늘 분노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 이유도 좀 전에 소개드린 사연에서도 아마 여자분이 또 화가 나 있는 감정도 있으실 거예요. 제일 우리가 어려워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또 분노가 아닌가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 한국말로 화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화난다. 예. 근데 봉피디님도 분노를 좀 자주 경험하시는 편이신가요? 네, 많이 경험했습니다. 아, 요즘은 네. 좀 많이 괜찮아졌는데 네. 젊었을 때는 상당히 분노를 많이 아 그래요? 표출을 해서 네 분노의 아이콘이었나요? 그러니까 제가 좀 그런 성격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잘못을 많이 하는데도 네. 불구하고 좀 잘못됐다고 생각된 거에 대해서 좀 거르지 않고 좀 근데 그 욱하는 게 자존감이 낮아서 그런다고 어떤 분은 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 책이 또 있더라고요. 네, 있더라고요. 네. 자전거, 그러니까 열등감은 솔직히 없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생각이 모르겠어요. 뭐,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다 맞는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그런데 이제 분노를 많이 사그라뜨렸던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가족 책임져야 될 이게 또 좀 멤버도 생기고 하니까 네. 예전처럼 이렇게 하는 것도 그래서 심지어는 제 친구는 그 같이 다니는 걸 되게 힘들어했어요. 네. 길거리 막 싸움 나고 그러면 막 말리고 그러니까. 아, 그 정도였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겁이 난다고. 저도 뭐 저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불협화음 있고 이런 거 자체를 되게 좀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그랬던 것도 있고. 네, 그렇죠. 사실 분노도 하는 거를 잘 생각해보면 내가 특별하게 이런 일이 있을 때 나는 좀 많이 싫어해 이런 거 있거든요. 어떨 때 주로 화를 나셨던 것 같아요? 저는 같은 말을 보통 세 번 정도 했는데도 그 상대방이 그러니까 어떤 그러니까 좋칠 걸 안 하더라도 뭔가 말을 하고 반응해주면 이해를 할 텐데 그거 없이 그냥 한 여러 번 반복되면 거기에서 제일 못 참는 것 같아요. 아. 대부분 사람 다 그런가. 그러니까 내가 충분히 표현했는데도 그것이 무시된다고 생각했을 때 그 사람이 케어하지 않을 때 화가 났었던 건가요? 무시까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아까 그게 무시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 이제 이렇게 해줘라고 얘기했는데 세 번 정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원래 여러 번 말한 걸 되게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나한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표현했는데 그 사람은 되게 가볍게 잊어버리고. 그렇죠. 예. 아, 약간 더 생각나요. 그때 생각나는 일이 있으신가 보네요. 네네. 그렇죠. 그리고 또 지난번에 사연 다룰 때 보면은 성추행 같이 좀 불의하고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아, 저는 특히 그 여자하고 예. 아이한테 하는 것도 좀 되게 상당히 좀. 그렇죠. 그럴 때 분노를 느끼신다고 했는데 이처럼 분노는 우리에게 어떤 불만족이나 어떤 고통이나 좌절이나 이거 잘못됐어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건에 대한 반응이거든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나이하고 지혜하고 상관없이 누구나 느낄 수 있겠죠. 3살 아이도 분노할까요? 할 것 같아요. 어떨 때 그 아이들은 화를 느끼고 밥 안 줄 때? 밥 안 줄 때. 그리고 사탕 너무 먹고 싶은데 엄마가 이빨 썩는다고 가져갈 때 아마 화날 거고 10대들은 또 다를 때 화가 나겠죠. 걔네들은 어떨 때 화가 날까요? 청소년들. 청소년들은 아무래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많이 제약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자유를 갈구하는 시기다 보니까 지나치게 부모님 나를 간섭한다고 생각할 때 그럴 때 좀 화가 나겠죠. 그러고 보면 연령대에 따라서 좀 화가 나는 게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내들은 어떨 때 화가 날까요? 아내들은 지갑이 빌릴 때? 그때도 근데, 그럴 수 있겠네요. 농담이고 자기가 하는 예. 일에 대해서 좀 인정을 많이 못 받을 때. 예, 맞아요. 특히 남편분이 자기 마음 몰라준다고 생각할 때 그리고 남편이 너무 권위적이라고 생각할 때 그럴 때 화가 날 수 있는 것 같고 남편들은 어떨 때 화가 나나요? 지극히 개인적으로는 똑같아요. 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들은 좀 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남자하고. 하여튼 이게 어디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어서 뭘 이렇게 설을 내야 되고 뭐 할 때면 그 시기에 딱 이제 맞춰가지고 이렇게 띡띡띡 하면 이렇게 싹 일처리가 될 것 같은데 네. 또 딴에는 생각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좀 속도 면에서 좀 떨어진다고 느껴질 때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띡띡띡 빨리 하면 되는데 네. 왜 굳이 이걸 이렇게 가나. 그러니까 일을 네, 처리하는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네. 큰 차이는 없긴 한데 네, 그 당시에 화가 난다는 네. 얘기죠. 그럴 때 화를 날 수도 있겠군요. 남편들이 주로 딴 남자들은 어때 화를 내나요? 궁금해. 제가 이제 뭐 생각해 본 거는 아내들이 아이들만 생각한다고 네. 생각할 때 그럴 때 되게 속상해하는 남편들도 계신 것 같고 또 자신은 경제적인 것만 챙기는 사람으로 대하는 것 같아서 챙겨주지는 않으면서 기대만 한다고 느낄 때 또 남편들도 화내시는 것 같은데 오늘 봄PD님 얘기 들으면서 또 다른 부분도 좀 이해하게 되네요. 네, 그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그냥 남자의 숙명이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사고방식이 되게 올드해요 제가. 네. 그러시군요. 어르신들도 연세가 있으시지만 화가 나겠죠? 나겠죠. 뭐 요즘 젊은이도 네. 이런 일 많이 하시니까. 예. 네. 어떨 때 화나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권위가 없어졌다고 생각할 때 그게 제일 큰 것 같은데요. 그렇겠네요. 그죠? 예전 같으면은 농경시대 같으면은 사실은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더 일도 그 경륜이 있으시다 보니까 잘 하시고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묻고 이럴 때가 많은데 요즘은 하는 일도 틀리고 가치도 틀리고 그거 되게 빠르게 변하고 네 게다가 이민 왔다 이러면은 자기 자식 세대 손주 세대는 아예 다른 일과 다른 생각을 하고 사니까 어떻게 보면 아 내가 권위도 없고 설 자리가 없다 그렇게 느껴지셔서 우울하시거나 또 화가 나시거나 섭섭해하시거나 그러실 수 있어요. 그 고향으로 많이 돌아가시는 경우도 많더라고요. 아 요즘에 그런가요? 네 가끔 보다 보면 나이 드신 분 중에서도 여기도 물론 사시는 분들인데 또 고향으로 뭐 죽기 전에 한번 가보자 뭐 이런 것도 그러시고 또 향수가 있으니까 그죠? 이처럼 모든 나이 뭐 어리다고 안 느끼는 것도 아니고 연세가 있으시다고 해서 또 화를 안 느끼는 것도 아닌데 뭔가 옳지 않게 되어가고 있다. 위험하거나 부당해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이 분노의 감정을 느끼는데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감정 가운데 하나이거든요. 근데 이게 분노를 느끼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이 분노라는 감정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게 굉장히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에너지가 예, 있죠. 공감하시죠. 그죠? 그래서 잘 다뤄지지 않으면 물건이나 사람이 다칠 수가 있고 개인적인 관계가 또 파괴될 수 있고 또 직장 생활에서 큰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직장을 뭐 잃어버릴 수도 있고 엄청난 결과를 또 가져올 수 있는 게 이 분노가 잘 다루어지지 않을 때 그런 건데 그렇게 안 좋은 결과들을 우리가 많이 보다 보니까 아 분노가 자체가 나쁜 거야 이렇게 인식하기도 쉽거든요. 아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제가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네. 싶었어요. 화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고 왜냐하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한 반응이니까 그것은 사람이라면 정상적인 건데 그것이 나쁘다라고 생각하면은 꾹꾹 참으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나 화난 거 아니야 라고 부정하거나 근데 이렇게 한다면은 예상하지 않았던 타이밍에 그것이 컨트롤되지 않아서 화가 이렇게 나버리고 그럼 마음이 없는 말과 행동까지 해버리게 되면은 자신도 다치고 남도 다치는 결과가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하고 싶은 말씀은 분노를 느끼는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지만 이것은 잘 다루어져야 된다. 잘 다루어야 된다. 예, 그 부분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분노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미지가 불 확 타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 불이 나쁜 건 아니지만 예. 잘 다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독특한 표현 중에 화병이란 말 네.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 화병이란 말이 원래는 중국에서 어떤 한의사가 쓰기 시작했다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조선시대에 우리나라에 건너온 거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굉장히 독특한 그 정신건강과 관련된 이슈여가지고 한국에서만 주로 쓰이다가 이제 멘탈헬스 개통 일하시는 분들이 연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이 화병이 그 정신 그 질환 그 병명 중에 하나로 들어가 있어요. 오. 그래서 미국 정신의학학회에서 발간하는 책이 있어요. DSM이라는 네. 거기 DSM-4부터 아마 이 화병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화를 참는 일이 반복되어서 스트레스성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환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있고 문화 관련 중후군의 하나다. 한국적인. 그래서 이게 문화와 관련된 화병이라고 이해되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그 웨스턴 사회에서도 뭐 앵거 매니지먼트라고 해서 앵거를 다루는 그런 코스들이 있지만 그런 서양 세계에서 그 이해되는 화병하고 화하고 좀 틀린 그런 거라고 해서 지금 화병을 좀 다루는 게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난번 제가 우울증에 대해서도 다루었지만 이 우울증과 화병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화병을 경험하는 숫자의 한 반 정도는 우울증도 함께 겪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되어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 네. 동시에 같이 보면 너무 힘들지 않을까요? 근데 이것이 관련되어 있는 이유는 네. 참는 것과 관련되어서 그렇겠죠. 이것을 풀어내지 못할 때 그러면 참지 못하는 걸 분노조절장애라고 하나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네. 이제 문화적으로 한국적인 분노는 이게 너무 오랫동안 쌓여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분노하고 좀 구별해서 화병이라는 용어가 나오게 된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한국 안에서 한이라는 정서하고도 좀 관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 아시죠, 그죠? 네, 한, 한국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여자가 한을 품으면 뭐예요? 그렇죠. 이 한이라는 말을 영어로 번역하기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외국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게 한 가지 감정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어떤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으세요? 한 안에? 아리랑 생각나요. 아리랑 생각나는데 그 안에 한이라는 정서에 무슨 감정이 들어있는 것 같은가요? 슬픔도 있고 네. 또 좌절감 그리고 뭐 그러면서도 뭔가 하고 싶은 욕구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예, 뭐 슬프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하면서 또 복수심도 있고 막 그런 복합적인 감정이 이제 한이라는 감정인데 이게 아마 우리나라가 안팎으로 전쟁이나 어떤 내전이나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그렇죠. 예, 불의하게 억눌리고 이런 상황을 많이 겪는 데다가 또 하이라키가 있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풀어내지 못하는 감정적인 것들을 그래서 이제 화병 한이라는 게 나오죠. 요즘 한국에서도 헬조선이라는 얘기가 많이 유행하더라고요. 가슴 아픈 표현인 네,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그런 이제 한이나 화가 쌓여 있으면 정말 원래 그 사람이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기 때문에 과도하게 공격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잘 다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이 분노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인간관계에도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사실 몸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이렇게 화가 나면 우리 몸에 이렇게 아드레날린이라는 것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분노 정도에 따라서 신체의 일부분이나 아니면 전체에 영향을 주는데 일반적으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혈압이 높아지고 폐기능이나 소화기관의 활동에도 이렇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확인되었는데 제가 분노와 관련된 어떤 세미나나 워크숍을 할 때 이렇게 몸 그림을 하나 내주면서 자기는 화가 날 때 어느 몸에서 어떤 부분이 반응하는 것 같냐 이렇게 한번 그려보고 표시해보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다양하게 이렇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눈에다가 이렇게 빨간색 칠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깨, 어떤 사람 머리, 어떤 사람 배, 복통을 느낀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손끝, 발끝, 어떤 남자분은 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간이 화났을 때 반응을 하는지 어떻게 아세요? 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병원 갔더니 간이 안 좋은데 그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가 좀 많이 화가 나는데 아 계속 화나면 안 되겠구나 그렇게 느낀다고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몸뿐 아니라 이 화는 생각하고 의지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화났을 때 중요한 결정을 하거나 그 마음으로 급하게 누군가에게 뭐 편지나 메일을 보낸다거나 아니면 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운전을 한다거나 그런 건 좋은 방법이 아니겠죠. 그렇군요. 뭐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나요? 제가 방법은 다음 주에 좀 얘기하려고 해요. 오늘 시간이 충분히 안 될 것 같아서. 네, 그러네요. 예, 근데 이렇게 생활 중에 가까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분노인데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왜 화가 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분노의 이면에는 우리의 어떤 상처 입은 다른 감정이나 경험이 자리 잡고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노를 세컨더리 필링이라고 하거든요. 세컨더리 필링. 그러니까 2차적이고 표면적인 감정이 있고 그 밑에 다른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근데 살펴보면 좋은데 그러기보다 화나는 것은 나쁜 것이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으려고 하면 참는다고 그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안팎으로 언젠가 또 이렇게 드러나기 때문에 그걸 건강한 태도라고 볼 수가 없죠. 그렇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좀 다음에 좀 더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시간이 그러네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노에도 종류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오늘 마치면 어떨까라는 시간이 괜찮나요? 네. 예. 그러니까 분노가 아까 봉PD님도 오해하신 게 화나는 건 나쁜 거 아니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분노에도 좋은 게 있고 안 좋은 게 있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정상적인 감정으로서의 그 분노는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라고 다르게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옳지 않은 일을 보았을 때 그것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그런 반응으로 나올 때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렇군요.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볼 때도 하나님이 주신 감정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 형상대로 만들자 사람에게 하실 때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나 특성들도 넣어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러면 하나님도 분노를 느끼실 때가 있나? 이렇게 반문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구약에만 분노라는 표현이 455번이 나오고 그중에 375번은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할 때 쓴다고 누가 이렇게 친절하게 조사를 했더라고요. 네. 그리고 시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7편 11절에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완전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매일 악에게 분노하신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분노가 의로운 분노이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분노는 인간에게 미치는 죄의 해로움을 아시기 때문에 죄를 일으키는 악에 대한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 인간 안에도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도덕적인 감각이 있잖아요. 센스처럼. 그렇죠. 예, 센서처럼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부정함을 당하거나 막고 있는데 우리가 분노를 느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게요. 보호하지도 못하고 막을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쁘고 악한 것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우리를 오히려 보호할 수 있는 장치 중에 하나다. 그것을 의로운 분노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왜곡된 분노가 있는 거죠. 왜곡된 분노. 예. 이건 원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은 아닌데 사람이 타락했잖아요, 인간이. 네. 그래서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의롭게 바로잡고자 하는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고집이나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느끼는 분노.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돼서 기분 나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뭐 가인의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겠네요. 예. 제사드릴 때. 그렇죠. 그러니까 자신의 중심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가 아니었던 것인데 제사를 제대로 드린 동생에게 대해서 아벨의 분노함으로 그 목숨을 빼앗는 그런 살인이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자신의 잘못된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분노했더라면 이것이 자기의 왜곡된 분노이지만 아 이것은 잘못된 거야라고 이렇게 분노의 방향을 바꾸었더라면 한 번을 실수했다 할지라도 아마 그 다음부터는 더 바른 예배를 드리는 사람으로 예배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가 가인을 아마 다르게 기록했겠죠? 그러니까 안타깝네요. 예. 그래서 이처럼 왜곡된 분노가 다루어지지 않으면 자신과 다른 사람을 상할 수 있게 하기 때문에 이제 매니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것은 다음에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이번 주에 화나는 일이 있다면 그냥 욱하기보다 이것이 좀 의롭고 정당한 분노인지 아니면 내가 너무 내 욕심대로 되어지지 않아서 나는 왜곡된 분노인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분노를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고 이 관련돼서 또 사연 보내주실 분은 홈페이지 접속해서 또 글 남겨주시면 되고요. www.spmtv.kr 어떤 분들이 제가 점이라고 하니까 네. 되게 웃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보통 닷 이렇게 하는데. 아, 이 나라는 닷이라고 그러죠. 네. 아주 제가 좀 올드하고 촌스러워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건민경 상담사님 때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되죠? 노쇼 음원센터 전화번호는 09444-4618 그리고 한국어 라인은 09444-2922입니다. 오늘 다른 내용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 혹시 더 구체적인 도움 필요하시다면 연락 주시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